Ya empieza Mamamoo, The First Concert Tour en Japón. 思春にこっそり夢見たごめんそれか今日なの Oh yes OK だよエキサイト秘密のパーティー Red Red Love Me 私の世界へ歓迎両手を頭に Clap your hand I'm not afraid to die. You won't go deep, it's too much anymore. 번 재생은 용해 슬픈 노래 많이 가는 잔이유 이 노래처럼 내 맘을 위로해 줄 것만 같아 바람이 쉬 왜 유별나게 부는 건지 오늘 따라 유난 속삭삭해 너의 속에 이젠 없는데 아무뿐인데 난 네가 그리워 흐르는 밤이야 언제나 너보다 내가 더 커 너보다 내가 더 커 너보다 내가 더 커 너보다 너보다 って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のぼだメガドコーセ、もう一回、のぼだメガドコーセ、すごーい。レッツゴ 너의 센스 존중한 respect 아주 어마무시무시무시무시해 전반지 출결이 나이 같아 I think 말장난 시선은 발상 쭉쭉 박사 아무도 못 말려 크게 웃어봐요 활짝 죽었어 맞춰봐 소금이 죽으면 죽음이 돼 지금 아 그제 아까 낮에 한 아재 아재 가사 쓰려고 몇 개 좀 배워왔어 Let's go 결혼한 복숭아는 웨딩 비치 많이는 파티는 와이 파이 셋이 놓고 게스티 파니 서가 위로 올라가다 서름 너무해 너무해 그래 너는 뭐해 잘못 봤다가 멘탈 다 막을 수 있어 아 내게 그 아저씨 보 皆さん今何時? いえいえマジバンジ もし電話が来たら? もしもし자 Last quiz. Last quiz. お母さんが好きなもん。ママ。もう一回いきましょう。 Let's go。 皆さん、ちょちょちょちょちょ、おー、マジかマジかマジかマジか、もう一回、ちょちょちょちょちょちょちょ、 私に気があるんですか？ 気があるんですか？ 気があるんでしょ？ 여러분들이기다리고기다리시다마마모 Let's get on with the show 때마주베레몬사랑가보지말고빨리와요내게로사랑은쟁취하는거요불러봐요사랑은야마도나말고다녀져있는것같다고 Yeah! Ladies and gentlemen, let's go! Next song, no! 시간지나면익숙함에소홀해지는말편안함이서로에게주는상처주는말우리에겐찾아오지않았으면해저멀리우주로슝보내버리자오케이너지금방금웃었지네가웃으면나도좋아뭔말이필요해어딜가든네생각에오늘도든든해다만늘어나는내욕심에널밀어내지않길바래주는것밖에몰라나내가원하는건나는부고발게 사주는가 내모든걸버리고 I love you 네가갈게놓지않을게 I love it 이보다좋을수있을까 부끄러움이많던날위에다가와준너만의손길너로인해생기는자신감아직많이부족은하지만옆에있어줄래우리통하는것같아어쩜벌써기분좋아지네널도알아가고싶어이손놓지않을게내가더꽉잡을게앞으로도 I love you too 어부발때없는나무너지게다수십번이야오늘은어떤외로움이기다리고있을까걱정부터내세우기바빴던나의처마이보게중심은널 너무더힘들지 그어떤표현도날담아낼수없을거야놓지않는게 이보다나의빛을 봐줄까 너를보면깨우는말나보다나를더잘아는너말보다표현할수없어지 그대로 있어줘이제너만을 너만으로 노란 사회 이건 오직 널 위한 나의 날 채워 내가 길 찾아오면 혼자 남겨 별이 빛나는 너는 차 안에서 잠이 나까지 Let's get it Let's go 너는 차 안에서 잠이 나까지 봤자 너네보다 한 시간 먼저 일어나는 건 나잖아 아 여보세요 저 프로스타인데요 카니발 세대만 불러주세요 이래 싹 다 장한 동으로 보내버릴게 아무리 그래도 위에 쉬는 공병에 마지막이면 뭐해 잠도 못 자고 사겨 헤매 작년 먼저 놀래요 카니발의 소린 그래요 나라기 좀 입 아픈 애 꺼내 탐도 자꾸 내면 좀 외로워 차곡차곡 쌓여가는 파운데이션 자, 에서 잠이 나가지 꿀잼 이것도 너의 Thank you. 우주와 남들지 그렇다 보니까 태양은 아니네 너의 멋대로 중심이 돼 제 멋대로 굴면 안 돼 어떻게 그 순간에 떨리니 서리없이 너의 두 눈을 가리니 너의 뜻대로 흘러가네 내게 상처를 주면 안 돼 어리석게 너에게만 맞춰왔던 게 날 괴롭히네 내 마지막까지 볼게 할 말이 없어 go away 설명이 더 필요해 화를 내고 내 마음 흔하니까 너는 멋대로만 내라 나 언제나 너나해 넌 언제나 나나해 이아야 이아야 네 멋대로 중심이 돼 너무만 생각해 그렇다면 너나해 너 없다고 무너질 내가 아니네 너의 품에서 벗어날래 내 멋대로 살아갈래 내가 맞춰줘 매번 계속해 이런 식으로 매일 반복돼 나의 호의에도 너의 권리만 있다면 뭔가 잘못된 거지 뭘 그렇게 놀래 당연한 얘기인데 화를 내줘 네 맘 앞에 가니까 네 멋대로만 해 말투, 표정, 행동 하나까지 섬세한 널 알아보는 맛. 상관없어 S극과 N극처럼 어떤 공식이 될 걸려 단지 그냥 넣었어 우리 뱃살 영원한 소녀들 모든 모든 게 너의 모든 완벽해 That's why That's right 우리 사이 자꾸 떠오르네 문득 너라면 난 있을 원두 식사시간 1분을 추가 조마조마한 조금이라도 널 놓칠까 지금 이 순간 Come on hey mommy Come on Come on hey daddy 이리 와서 얘들 좀 봐 Come on, hey brother 누가 애들 좀 알려줘 Okay Come on, hey mama Come on 마주쳤어 스타일이 좋아 느낌이 좋아 자주 너랑 잘 어울리는 너야. 두 번째 플랜 먼저 당기. 동공 떨리는 조짐 스탠바이 큐. 아 시간 되면 찬전 얼른 오게 스피로커 친구 건지 아닌 친구 건지 楽しかったですか? 모이